벌써 12시네. 다들 점심 먹으러 가지. 1번. 잘 먹겠습니다. 2번. 네, 알겠습니다. 3번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 4번. 아니요, 제가 가겠습니다.